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2일 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저는 김상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왕입니다. 그래서 무슨 왕, 무슨 왕 이런 타이틀을 따면 최고라고 여기죠. 올림픽이 끝나는 날 브라질의 마라톤 스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왜 올림픽에 나왔는데 죄송하다고 하나요? 메달보다 올림픽 출전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도 최고가 돼야 되고 내 자녀도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면서 1등이 최고야, 1등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왔죠. 사실 저도 그런 가르침을 받은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생의 자랑보다는 어떤 겸손과 낮아짐을 배우길 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남을 더 세워주고 더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제 여름 휴가도 다 거의 뭐 끝나갔고 또 개학이 됐죠. 개강도 앞두고 있는데 일상이 이렇게 다시 시작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 한 넉 달 조금 남았어요. 이 남은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여전히 올 한 해 내가 최고의 실적을 내는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하고 막 무작정 뛰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한다면 최고도 될 수 있겠지만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최선을 다하는 자녀가 되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잘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생전질라 월요일의 첫 찬양입니다.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주를 악모하는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정규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하셨어요. 서머 스페셜을 끝나고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일상이지만 또 서머 스페셜이 끝나고 이제 여러분 기다리시던 코너들이 쫙 진행이 됩니다.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할 거예요.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최고를 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보다는 최선을 다한다면 최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한다고 최고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최고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그런 걸 많이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그 외국의 선수들은 너무 잘 즐기잖아요. 그런 축제라든지 이 세계인이 주목하는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는데 우리 선수들 너무나 죄송해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예, 뭐 안타깝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으니까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자, 오늘 와 항상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하루에 극동방송을 경청하고 있으면 승리를 외치게 돼요. 우리 2083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쵸? 우리 0117 성도님은 내일 개강인데요. 너무 덥기도 하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이 더위 계속해서 조금만 이번 주 뭐 말이면 아니면 다음 주 초면 이렇게 늦어진 게 또 이번 주 말이면은 시원함이 찾아온다고는 하는데 기다려보자고요. 믿자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도 저희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좀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0117님 개강하면서 조금 행복하게 더 힘내서 지내야 되잖아요. 서머 스페셜도 참 좋았지만 정규방송 기다리고 있었어요. 7012님 오늘 정규방송은 디버러스 연구소의 서무영 박사님을 모시고 그대 그리고 나 성경인물로 성격을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잠시 후를 기대해주세요. 자, 듣고 싶으신 찬양 함께 나는 은혜의 사연들 그리고 기도 제목도 좋고요. 축하 사연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남겨주실 수 있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도 적극 환영입니다. 여러분 꼭 방문하셔서 소소한 이야기들 또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 이야기들 나눠주세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 이런 선물 드릴 거예요. 주식회사 찬양나라에서 프리미엄 찬양 반죽이 셀라, 이동식 전도용 마차 전문기업 JN산업에서 복음 마차를, 도서출판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한도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화장품 세트,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6년근 이천의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대한성서공회에서 개혁개정판 성경책 드리고요. 나침반 출판사에서 축복을 선포하며 기도해 응답받게 하는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 책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우리집 등기비용 무료 견적 비교 어플리케이션 법무통에서 건강보조식품,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마스 수분크림, 면역 항암식품 생명이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키토산과 비타민 B를 선물로 드립니다. 퇴근하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누워서 방송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주바라기님 아멘 아멘 뭘 아멘 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아멘이 아멘입니다. 예, 날 좀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고쳐주시죠. 믿습니다. 아멘 저도 아멘 할게요. 김명식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전해드리고요. 광고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삼고 성령과 피로 거. 영어로 교육하는 크로마 국제 크리스천 스쿨 정효재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하브로타 교육 방식으로 특화된 교육을 하는 CCIS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016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학 문의는 031-753-01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로마 국제 크리스천 스쿨.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교회 어플리케이션 오마이갓. 언제 어디서나 목사님과 성도님 함께 모여 소통하는 우리 교회 무료 커뮤니티 앱 오마이갓. 말씀과 하나 되는 삶 오마이갓으로 함께하세요. 오마이갓. 연아가 좋아할 수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이 깨끗한 수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강소라 다리는 100만 불짜리. 아침에만? 오후만 되면 다리가 정말 붓고 아프거든요. 시작해봐 센샤. 정맥벽을 탄력있게 붓고 아프고 무거운 다리엔 센샤. 하루 종일 가볍고 편안한 다리 너무 좋아요. 다리 자신감 센샤. 동국제약. 희망을 쓰다. KB손해보험. 당신에게 선교란 무엇인가요? 그 해답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찾아드립니다. 선교중국어학과, 선교영어학과, 선교문화복지학과, 신학과, 기독교교육상담학과까지 선교지향적 글로벌 리더의 꿈 엑츠에서 시작하세요.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처음 간 스페인 출장. 버스 시간은 코앞이고 사방팔방 스페인어에 직원도 영어를 못하는데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아 맞다, 나 노트 7이지? 올라! S펜 번역이 되니까 자유롭게 남다르게 삼성 갤럭시 노트 7. 현대자동차 8월에 고객감사 혜택. 하나, 산타페 등 10개 차종을 선수율 20% 이상 할부구매 시 36개월 무이자. 둘, 아반떼, 아이오닉, 투싼. 1,000만 원 이상 표준형 할부구매 시 50만 원 기프트카드 증정. 오직 8월. 더 많은 혜택은 홈페이지에서. 현대자동차.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 S-OIL. 극동방송의 대표 간증 인터뷰 프로그램.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600회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28일, 고은정 권사 임동진 목사 편을 첫 방송으로 시작한 이래 그동안 프로그램을 거쳐간 출연자들은 총 800명이 넘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방송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특별한 게스트가 많이 출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목회자, 군인, 국회의장, 장관, 외교관, 대학 총장,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찬양사역자 등 출연자들의 범위도 무척 넓고 다양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출연했던 손님 중 이제는 우리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 김준곤 목사, 예수원 벤토레이 신부, 웃음전도사 황수관 박사, 그리고 극동방송 설립자 밥보음원 박사까지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그들이 들려주었던 진솔한 이야기들과 신실한 믿음의 고백들은 이제 우리 모두의 가슴에 귀한 추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명이 있다면 600회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은 진행자 김장환 목사입니다. 쉴 새 없는 국내외 전도사역에도 불구하고 김장환 목사의 프로그램을 향한 열정은 각별했습니다. 김장환 목사의 진솔하고 담백한 진행은 매번 출연자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냈고 결국 감동과 눈물, 웃음과 은혜가 있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해냈습니다. 이제 600회를 맞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호흡하며 우리 이웃들의 진솔한 삶의 간증들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더욱 힘있게 사역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제까지처럼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기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면 전국에 동시 생방송이 됩니다. 벌써 600회를 맞았어요. 600회라고 하면은 수치상으로 한 12년 정도 된 거죠, 그렇죠? 12년, 13년 된 건데,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출연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간증하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고도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직접 체험하시는 나와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도 출연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었는데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를 맞아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 저희 상수동 극동방송에 있는 극동 아트홀에서 전국 생방송, 특집 전국 생방송을 합니다. 녹화 스튜디오가 아니라 극동 아트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600회 특집 전국 생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한 400여 분 정도 자리에 함께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의 극동방송 청취자들이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이날 600회 특집은요, 어게인 1973에서 1973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은 분들을 초대해서 당시의 신앙 이야기, 은혜 받은 간증 등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빌리 그레이엄 집회를 이후에 한국 교회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때 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통역을 맡은 게 저희 김장훈 목사님이셨죠. 김장훈 목사님이 600회 오는 동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오셨는데, 이날의 그 감격과 감동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특별히 특집 전국 생방송에 참석하신 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날 빌리 그레이엄 집회 당시에 여의도 광장에 모인 110만 명 중에 4만 4천여 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정말 그런 역사가, 그런 감동과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국 교회와 교계 오늘날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Again 1973이라는 행사 명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전국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여러분 지금 만나고라고 쓰시고요. 참석자 이름과 몇 분 참석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좌석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참석 인원을 이제 지금 카운트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빨리 신청하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만나고 쓰시고 참석자 대표자 이름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몇 분 참석할 수 있는지 우리 목사님 아니면 구역 식구들, 구역 예배 후에 이렇게 오셔도 좋을 것 같고 친구분들이나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973년 이 여의도에서 열렸던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계시면 정말 뜻깊은 마음에 같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의 감격을 영상으로도 또 간증으로도 함께 나눌 거니까 그때 감격을 되살리며 다시 한국 교회와 교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분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좌석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이뤄지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전국 생방송, 저희 극동방송 극동 아톨에서 열리니까요. 지금 선착순 400명만 저희가 모실 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셔야겠지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신청 기다립니다.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만나고 쓰시고 참석자 대표자 이름 그리고 인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서둘러서 특별히 1973년 전도집회 참석하셨던 분들도 좋고요. 평소 극동방송 오셔서 둘러보고 싶으셨다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또 만나고 특집 전국 생방송인데 이런 공개방송에 한번 와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 함께 오십시오. 축하의 날, 축제의 날, 그리고 감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600회를 축하해 주시고요. 오후 1시 시작이니까 미리 지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원한 찬양 좀 전해주세요. 아직도 덥습니다 하신 분 계시고, V65 성도님, 시원한 사무실에서 퇴근해서 무더운 집으로 출근합니다. 오늘 밤은 잠을 좀 잘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집 시원해질 거예요. 점점 시원해질 줄 믿습니다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저보고 시원한 찬양 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꿈이 있는 자유에 바람이 불어오네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그대 그리고 나,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서 성격 살펴볼 거예요. 잠시 후에 디퍼런스 연구소 서미용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바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 바람이 불어오네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오네 저 동산에 숨쉬게 했던 생기 마른 뼈들을 일어서게 했던 그 바람 그 바람 바람이 불어오네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오네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오네 행저질라 월요일 그대 그리고 나 자, 서머 스페셜이 끝나고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각 사람 안에 있는 성격 인자들 디퍼런스들을 잘 연구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면 더욱더 화목하고 또 화평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그 첫걸음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디퍼런스 연구소의 서미영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아주 잘 지냈습니다. 아니, 이 더운 여름 어떻게, 어떤 일로 좀 보내셨습니까? 너무 더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더운데 지금 뭐 이것저것 제 책 쓰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아니, 많은 우리 또 행저질라 가족 여러분들이 특별히 월요일 시간에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네, 성경 속의 인물을 바탕으로 으로 해서 예. 주변의 사람들까지 잘 파악해 보는 시간 네. 오늘도 가져볼 텐데요. 네. 오늘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예, 지난번에 10번째로 말씀드렸던 건 이제 다윗이었는데 예. 다윗이 다혈 우울질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오늘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다윗과 이제 정반대예요. 다혈 우울질인데 다윗은 엘리야는 우울 다혈질인데 네. 이 우울 다혈질이 이제 기본적인 자기의 디퍼런스고 그리고 정신적인 디퍼런스로는 이제 INFJ라는 거거든요. MBTI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예, 예. 얘기하면 그리고 영적인 디퍼런스가 이제 영적인지 극률 이런 건데 이런 것이 합쳐진 사람이 이제 엘리야인데 엘리야 같은 경우가 어떤 특성이 나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다윗 같은 경우 다윗 우울질이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섬세하고 재주가 많은 팔방미인형이다. 그래서 다윗이 뭐 재주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인기도 많고. 예, 인기도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예, 예. 네. 아주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 좋고 뭐 여러 가지 했던 건데 이 다혈 우울이 이제 순서가 뒤바뀌면 우울 다혈이 되는데 네. 이렇게 뒤바뀐 사람도 다윗처럼 그 팔방미인적인 요소가 꽤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방미인이라는 거를 강조할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뜻한 인간미가 있고요. 그래서 울기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예.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좀 담대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정반대로 굉장히 좀 소심해 보이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그 중심을 보게 되면 미워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랬을 경우, 아, 되게 인간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왜, 냉정하고 논리적이고, 뭐, 이렇게 좀 까칠한 감정이라고 별로 없어 보이는 것처럼 소위 차도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사람하고 정반대되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차도남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 네, 그와 정반대. 좀...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엘리야인데 이 선지자 중에는 이런 엘리야 같은 우울 다혈질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목사님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선지자의 전형이 이제 우울 다혈질에다가 INFJ라는 거에다가 영적인지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많고요. 또 자기가 결혼할 때는 사모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닌데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왜 처녀 때부터 사모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명받아서. 예, 예. 그런 네. 분들인 경우도 또 이런 디퍼런스가 굉장히 많아요. 예. 저희 같이 이제 근무하는 직원도 이런 디퍼런스인데 이번에 이제 남편 이제 목사님 되실 분하고 결혼을 해요. 예.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디퍼런스는 이제 참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고 따라서 영적인 관심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을 발견하게 되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걸 이루고자 해요. 네. 굉장히 헌신적이라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많고 선지자들도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인물이 엘리야인데 네. 엘리야의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예. 이스라엘에 이제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시니까 가가지고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그렇죠. 신음을 마시면서 살아라 이랬는데 그걸 이제 끝까지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해나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 그럴 때는 이제 뜻이 있잖아요. 이거를 분명히 믿으면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헌신도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막 쓰는 게 나와요. 예. 근데 엘리야도 똑같이 열왕기상 17장에서 그런 그 그리시네가에서 물 마시고 그리고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그런 게 다 통과된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한테 나가가지고 아합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래요. 예.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은 게 바로 아합 왕의 그 우상 숭배 하는 거. 특별히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아하방의 가장 못된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당신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이제 책망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인간미가 있는 사람인데 담대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하방한테 가가지고 그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목숨 내놓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죠. 자기 목숨 내놓고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도 높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면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네. 이제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주의 종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선지자들도 많고. 또 보면 엘리야 하면 되게 따뜻한 면도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거 바로 우울 다혈질의 그 인간적인 면이 따뜻한 건데. 네. 그래서 이 가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제 그 과부의 신세를 잔뜩 졌죠. 그렇죠. 정말 과부도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서 이제 같이 생활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났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엘리야가 정말 지성으로 그 아들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네. 기도하고 막 그냥 부르짖는데 이때 한 번에서 하니까 또 하고 막 이랬댔어요. 그러한 모습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의리 있고 아주 네.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게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런 거 보시고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정말 당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믿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다재다능하면서도 따뜻하고 헌신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엘리야 네. 이런 성격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 어떤 좀 약한 부분이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예, 매우 인간적이라는 의미가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따뜻한 강점도 있지만 인간이 또 약하잖아요. 그렇죠. 또 약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약한 부분을 뭐라고 막 그 나무라기 얘기는 굉장히 너무 인간적이라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가는 그런 모습인데 네. 그게 이제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좀 소심하고 나약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이제 일종의 약점인데요. 열왕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 대첩이 나오잖아요. 아세라와 그 바알의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혼자서 갈멜산에서 불로써 그냥 응답하신 하나님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예. 성가대에서 많이 하는데 그렇게 놀라운 그 갈멜산 대첩을 일으켰던 엘리야가 곧바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죽이기 직전에만 해도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너네가 도대체 하나님하고 저 우상들 사이에서 어떻게 머뭇거리느냐 확실하게 어느 쪽을 따를 건가 이제 결단하라고 막 촉구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그 우상 선지자들 850명을 싹 죽여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세벨의 그 겁준 거란 말이에요. 이세벨이 그렇죠. 자객을 보낸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 내일쯤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말만 들은 건데 저는 그 대목도 그래요. 이세벨이 정말로 죽이려고 했으면 저 같았으면 사신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객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 말만 듣고도 줄행랑을 쳤어요. 도망갔어요. 그렇죠. 예, 도망가서 예. 부엘세바로 도망가서 거기서 좀 더 가가지고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죽기를 청하는 게 나와요. 네. 여호와여 내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좀 뭐랄까 소심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이얼 우울질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굉장히 담대했댔어요. 그렇죠. 이것이 다이얼 우울질과 우울다혈질의 차이예요. 네. 그냥 앞뒤만 바뀌었는데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굉장히 의연하고 굉장히 강했는데 이 엘리야는 그럴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게 열왕기상에 나오잖아요. 사실 이제 엘리야는 담대할 때는 되게 담대하고 예. 하지만 또 인간적으로 나약할 때는 너무나 나약하고. 네, 그래서 인간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감정이 그래서 그렇지, 기복이 감정의 크다고. 감정의 기복이 큰 거죠. 분명히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네, 많아요. 불의를 보면은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나섰다가도 네. 또 한편으로는 너무 나약해져서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여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막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해요. 어떨 때는 네. 정의감에. 네. 그랬다가 그 사람이 막 힘들어하는 거 보면 또 미안하고 어쩔 줄 몰라갖고 울기도 하고. 네. 왠지 제 얘기하시는 거 아니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좀 어떤 부분이 다듬어지고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분이거든요. 심성이 너무 네. 착하고 좋은 분인데 다만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하는 그 훈련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것만 하게 되면 약점이 딱 그 보완이 되면서 정말 따뜻하고 훌륭한 아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많을 거예요. 그러게요. 자, 오늘 그대 그리고나 우리 성경인물로 살펴보는 디포런스. 오늘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우울 다혈질인 엘리야. 참, 매우 따뜻한 인간미도 있고, 그리고 정의감도 있고, 담대하기도 네. 하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곧바로 나약해지기도 하고, 소심하기도 하고,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약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 네.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돌아보고 주변 사람도 한번 살펴보시고, 하시면 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서머 스페셜이 끝나고, 또 오랜만에 만나본 디퍼런스 연구소의 서명 박사님이셨는데, 박사님 참 오랜만에 뵈서 참 반가웠는데 네. 다음 주부터 또 이렇게 매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예, 다음 주도 새로운 인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세상 오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이 거범네 주는 높은 산성에 함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6시 49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새롭게 또 듣게 되는 서머 스페셜 끝나고 듣게 되는 정규방송 은혜 가운데 잘 듣고 계시다고 상큼함을 안겨주는 멋진 방송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즐겁고 상큼한 상큼한 오후 아닌데 그쵸? 그래도 상큼하죠? 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임동진 목사님, 고은정 권사님이 이제 그 고은하 권사님이 출연하셔서 시작된 이래 600회를 맞았습니다. 600회라는 것은 한 12년 정도가 이렇게 방송을 해온 거거든요.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600회 특집 전국 생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극동방송 극동아트홀에서 청취자 여러분 400여 분을 모시고서 특집 전국 생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날 관객으로 또 참여자를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좌석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특집 전국 생방송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만나고라고 쓰시고 참석자 이름 쓰시고 몇 분 오실지 인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시는 분들은 또 생방송 참석 후에 녹화 후에 생방송 후에 방청객들 여러분들은 이제 방송사 투어도 하실 수 있고 방송사를 둘러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겠지요. 이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의 주제가 어게인 1973입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께서 큰 도전을 주셨던 그래서 4만 4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여의도 광장에서의 1973년 전도집회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해 올 때까지 정말 큰 힘이 됐던 그런 집회였는데요. 그때 당시를 돌아보고 그 당시 신앙 이야기와 또 그 집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어머니 아버님들 중에서 1973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때 110만 명이라는 분들이 참석하셨거든요. 기억을 되짚어 보시고 그때 그 감격과 감동을 함께 이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후 1시인데요. 같이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 8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만나고 600회 특집 전국 생방송이 열려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도 또 그 당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분들 만나고 싶으시죠? 그리고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하심 그 은혜를 듣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갖고 설렘을 갖고 감사함을 갖고 600회 특집 생방송 자리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나고라고 쓰시고요. 참석자 대표자 이름 쓰시고 그리고 몇 분 오실지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극동 아트홀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서 청취자 여러분은 한 400여 분, 400명 정도밖에 모실 수가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서둘러서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이 1973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집에 참석하셨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부모님께도 알리셔서 신청을 대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평일 낮 시간이라서 직장에 계신 분들은 오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 축하의 자리 꼭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니까 저희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극동방송 극동아트홀에서 열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전국 생방송 많은 신청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만나고라고 쓰시고 참석자 이름과 인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철원의 양촌교회 우리 송미숙 사모님 생신이래요. 사모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자리 잘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미숙 사모님께는요 저희가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다니까 사모님 받으실 주사 성함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에베네셀 하나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은 행자질라 라이브 워십 오랜만에 만나는 시간이죠.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I'm sorry.